관심 없는 듯 다가와 나도 나를 모르게 웃게 해주었어 Oh love 얼음 같은 내 맘을 녹여준 건 나보다 잘하는 운명 같은 너야 텅 빈 내 맘속에 지난 날 아무렇지 않아